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은 어머니 모습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노동당 만세. 이상 놀이 벽국 보내드렸습니다.